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뭐 한절 한절 아주 세밀하게 나누지 않는 이상 하나의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지난주일에 16절까지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은 단지 개인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이 단지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말씀한 것은 단지 아담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여기에서 끝내는 것, 이것을 밝혀주는 것만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대표자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대표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16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17절부터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17절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맨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물론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망이 모든 인류들을, 바로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선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었는가? 1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좀 문장 구조를 잘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좀 우리의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누가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과 반대가 되는 문장은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야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 죽음과 생명을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망의 종노릇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종에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로 우리가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지요. 이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15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왕노릇을 하게 되었으니까 사망을 향해서 의인화해서 마치 사망이 사람인 것처럼 강력히 경고를 하는데 55절부터 58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최후 승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최후 승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아무리 나를 쏜다, 사망이 아무리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 마지막 절에 있는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환경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도 바울 당시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박해가 그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어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비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크나큰 충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지어 사망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너를 지배할 수 없는데 어떤 것이 너를 지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떠한 상황이 너를 휩쓴다 할지라도 견실해라 튼튼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 세상 사람들은 너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갖다 주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의 관념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 믿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입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저 하버브릿지가 안전한 것을 믿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전을 하면서 다닐 때 아무런 걱정 없이 하버브릿지를 건너 다니는 것이 믿음을 통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난 저 하버브릿지가 안전한 것을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맨날 돌아서 가요. 심지어 페리 타고 가요. 이것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의 발걸음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인간의 원죄의 문제와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한 절을 통해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또 오늘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바울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은 다른 표현을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의 유무입니다.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지 않는가가 이 사람의 삶이 범죄인가? 의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누려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열매를 먹어.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거야. 하나님의 명령과 사탄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탄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나를 더 위해주는 것 같고 그 사탄의 말이 나의 형편을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은 지금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몰라서 사탄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뻔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탄에게 순종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위해 주는 것 같았습니까?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거 먹으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몰라. 그러나 그 사탄의 말은 달콤하게 들렸지만 사탄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탄의 유혹은 사탄이 뿔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담 때처럼 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가장 이해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잘못될 리가 없어. 정말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될 리가 없어 라는 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죄에 대해서 함께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옳았다 저것이 옳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한지 모릅니다. 내 이런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요구를 하실까?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남전도 애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 가운데, 남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해주셨던 말씀이, 아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하시니까 잊혀지를 몰라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목사들은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처지를 모를 수도 있고,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줘야 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명확히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의 처지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지 않고 저렇다고 해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에 변화시키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극도로 배고픈 예수님에게, 너 능력 있잖아. 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어떤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덧붙이냐? 자, 봐.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옆에서 쫙 받쳐주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 너의 앞길은 창창하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은 말합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 배고픔과 사람의 천사와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예수님은 유혹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에 순종치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배고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개인의 바람, 예수님의 개인적인 소망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안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러한 분이 매몰차입니까? 너 배고프지? 이거 먹어. 너 저기서 영광 받아. 이러한 사람이 매몰차입니까? 사탄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가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고, 냉정하고 매몰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한 마음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크나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유혹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서 호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라면 곤고하다고 호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증거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린다면 얼마나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순종 순종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요 영생이지만 사탄에게 순종하면 불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요 영생이지만 사탄에게 순종하면 불이요 영원한 죽음이다.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당장의 입에 달콤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에 빠뜨리지 마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 그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해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고 그 율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도 제시되어 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원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닌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저 그 사람을 미워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는 그저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음행을 품는 것 그 자체로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그래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율법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안내자의 역할은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앞에는 죄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봤던 로마서 7장 24절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많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흩어져 버렸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니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감격에 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두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00달러를 훔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 아주 큰 경사가 있어서 모든 죄인들은 다 사면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원 훔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6장에서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더 큰 죄인이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능,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서 원치는 않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탄이 옆에서 때로는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네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지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비록 주홍빛 보다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슨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 위에 군림했느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한 찬양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의와 더불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옆에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냐? 그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루터 앞에 아주 큰 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겨갈수록 그 책에는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 옆에는 마귀가 서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책 속에 기록된 루터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루터를 비웃습니다. 야 루터야, 너 어릴 때 이런 죄를 지었구나.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야, 네가 사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열한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집어쳐라. 그런 마귀의 송사에 루터는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죄하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루터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루터가 힘을 얻었습니다. 악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말처럼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너는 그것을 모르고 나를 송사하고 있느냐? 그가 이렇게 외치자 마귀는 그곳에서 달아나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턱걸이로 죄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천국이 또한 예비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며 또 그 은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